지도력의 부재는 교회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Hemos aprendido que falta de liderazgo impide crecimiento. 그리고 또 목회자가 너무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También vimos que un pastor que trabaja todos también no puede experimentar iglesia, crecimiento de la iglesia. 그다음에 너무 교리적으로 집착해서 이제 교회 사역하는 것도 교회 성장에는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Y tampoco que una iglesia solamente enfoca en la doctrina, enseñanza, tampoco puede enfrentar crecimiento.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 상투적이고 상례적인 이런 방법론으로 사역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이 전통주의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En número 6 dice que una iglesia siempre sigue tras su tradición, no hace nada nuevo.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늘 전통적인 것, 전에 오던 방식으로만 사역 방법론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ntonces siempre sigue mismo el camino 10 años atrás hasta hoy en día no hay nada nuevo. Entonces esa iglesia no puede crecer. 자, 우리 한국의 교회는 1년에 두 번의 부흥회를 갖는 것을 이제 상례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Normalmente en la iglesia coreana un año tiene realizan dos campañas evangelísticas. 내가 생각에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봄과 가을에 기후가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어떤 농사도 좀 짓고 또 수확을 거둬 드린 다음에 이렇게 교회 집회하는 것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두 차례 한 듯 싶습니다. Yo pienso que los misioneros que vinieron a nuestro país aquel entonces de primavera y otoño y el clima era tan bueno y también después de trabajo de cosecha y era un buen tiempo por eso ellos lo realizaron en aquella fecha.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조건 봄과 가을에는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Y por eso si los miembros y el pastor siempre piensan, es nuestro costumbre, nuestra tradición, no podemos cambiar la fecha. Tiene que dejar de esa mentalidad. 이렇게 부흥회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정말 그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분석을 해보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Entonces hay que estudiar si es eficaz y esto lo ayuda en nuestro crecimiento y avivamiento y de ahí nosotros tenemos que buscar una mejor forma. 그래서 교회 무슨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방법론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전통의 입각에서 하는 것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ntonces cuando nuestra forma de el servicio, el culto y también nosotros cuando seguimos lo mismo ritual eso también no nos ayuda para crecer. 물론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부흥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역의 방법론을 이제 부단히 개발한 것입니다. Hay iglesia que crece hasta hoy en día porque esa iglesia inventaron varios métodos para mejorar el servicio en toda área.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 안에 이런 무슨 뭐 드럼, 기타 전혀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혀 교회 안에 들고도 못 들었습니다. En mi juventud, nuestra iglesia ni podíamos acercarse a esos instrumentos dentro de la iglesia. 근데 지금은 이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여기와 똑같습니다. Pero hoy en día en la iglesia dentro de la iglesia los jóvenes tocan guitarra y batería como ustedes.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반드시 피아노 올간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그 전통적인 의식이 깨어지고 이제는 무슨 악기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Anteriormente los coreanos pensaron que solamente con el piano clásico debemos adorar al Señor, pero hoy en día esta no está atado en esa mentalidad.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교회 청빙 받아 가고 8년 전에 갔을 때에 강단에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갔습니다. Un día cuando yo era joven y me subí al púlpito con mi zapato puesto.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Entonces los miembros se sorprendieron. 내 전임자들은 전부 다 신발을 벗고 쓰레빠를 신고 거룩한 강단에 올라갔는데 나는 그냥 신발 신고 그냥 올라가니까 무슨 목사가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과거의 전통에서 보던 것과 다르니까 놀랐습니다. Porque cuando como yo estaba un puesto como un nuevo pastor, aquel miembro pensaron que los pastores anteriores siempre quitaban sus zapatos al subir el púlpito, pero estos pastores nuevos que se suben al púlpito con zapatos puestos, por eso sorprendieron. 신발을 신느냐 안 신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A mí no me importa si con zapatos o sin zapatos, ¿qué importancia tiene? 그러나 나는 이제 뭐 신발 안 신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신발 신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싶었습니다. Entonces sí, yo podía quitar zapatos, pero quería enseñarles que no importa si poner zapato o sin zapato. 그래서 왜 그럼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막 세상에 다니다가 어떻게 말씀 전하는 강단에 거룩한 강단에 그 더러운 신발을 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보낸다는 것이. Entonces los miembros, entonces yo pregunté, ¿por qué yo no puedo subir con zapato? Entonces ellos me dijeron, es un lugar santo, con zapato es suciedad, no puede subir lugar santos. 그다음에 한국 교인들은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신발이 여기 바닥이 더러우면 그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Entonces ellos también dice que en Corea en culto de madrugada y después de breve mensaje ellos vienen allí arrodillados. Ellos oran, pero con zapato ensucia ese lugar. 그래서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서 강단을 깨끗하게 하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좀 전통적인 것을 깨고 싶었습니다. Entonces yo quería romper esa mentalidad tradicional, por eso yo estudié sin ensuciar cómo yo puedo subir con el zapato. 그래서 똑같은 신발 하나 또 샀습니다. 똑같은 신발을. Por eso yo compré mismo zapato nuevo. 그래서 강단에만 신는 구두를 똑같은 구두를 하나 사서 여기 올라갈 때 그 구두를 신고 올라갔습니다. Entonces yo puse ahí cuando al subir yo cambié el zapato y subí al púlpito. 강단 구두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내가 신발을 신었어도 이 신발은 강단에서만 신는 구두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신었습니다. Entonces yo puse el nombre en ese zapato zapato del púlpito y yo lo expliqué a los miembros.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것에 아 무조건 강단은 강단은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Entonces yo cambié esa mentalidad. El púlpito no puede subir con el zapato. Yo rompí esa mentalidad.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 가면 그 강대상에 종이 있습니다. En iglesia coreana también tiene ahí un campanas.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칩니다. 띵띵띵 세배 성부 성자 성령이를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선 종을 땡땡땡 세 번 칩니다. Al comienzo siempre tocamos tres veces la campana. El Padre y el Hijo y el Espíritu Santo. El significado tocamos tres veces la campana. 그래서 종 치는 것도 저 괜찮게 생각해요. No importa si tocar campana. 근데 강단에 거기에 무슨 뭐 이제 드링크 물도 있고 마신 물도 있고 종도 있고 강단이 너무 복잡해. 성경 찬송 놓고 이렇게 하게. Pero aquí en el púlpito había tantas cosas, agua para tomar y mis notas y también esas campanas. 그리고 종이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이만합니다. Y esa campana no era pequeña, así de enorme. 그래서 그 종을 내가 치우고 싶었고 또 종 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은혜스럽게 그냥 뭐 찬양으로 하는 게 좋아갖고 치워버렸어요. Entonces y también yo quería quitarlo porque era un poco desordenado y también y yo quería enseñarles y sin tocar esa campana también podemos servir al Señor. 교인들은 띵띵띵 이게 종소리를 들어야 예배 시작하는 것 같아. 띵띵 이게 없으니까 언제 예배 시작하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어요. Entonces al principio ellos siempre cuando se tocaban comenzó el culto, pero cuando si no toqué, entonces ellos confundieron cuándo va a comenzar el culto. 그다음 왜 종을 치게 되느냐 따지고 보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식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이럴 때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 ¿Y por qué entonces estaba acostumbrado a tocar campana anteriormente para el casamiento en Corea para hacer ceremonia lo tocaba campana era una costumbre eso lo involucró la iglesia como una costumbre para el servicio. 지금은 많은 교회가 종을 치지 않습니다. Entonces, hoy en día muchas iglesias ya no tocan esa campana.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할 때 이것이 전통적이고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것이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이제 그 부흥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반드시 여러분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Entonces hoy nosotros también debemos estudiar lo que estamos viviendo al Señor. Ese ritual es adecuada para nuestra congregación hoy en día o no? Debemos averiguar. 그래서 이 목회자는 많은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Y por eso los pastores tienen que saber a distinguir. 이런 전통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De dónde viene esa costumbre? Tiene que estudiar la historia.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Y también tiene que explicar por qué a los miembros.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은 교회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Y por eso los pastores tienen que saber bien la historia de su iglesia.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지 아니하고 청빙을 받아서 갈 경우는 교회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Entonces, especialmente aquel pastor que no es fundador, entonces tiene que saber bien la historia de su iglesia.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Quiero contar una historia de mi amigo. 큰 교회 한 2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Entonces él fue invitado como pastor principal de una iglesia que tiene más aproximadamente 3,000 miembros. 그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교회가 50년이 넘은 그런 아주 역사적인 교회였어요. Entonces tiene más de 50 años de historia y ya ancianos eran una iglesia bien fundado y establecido.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했습니다. Era pastor excelente, había crecido mucho.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역사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Pero ese pastor no sabía bien la historia de su iglesia.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또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Pensó que a todos los miembros me aman.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까 교회 주차장 옆 들어오는데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Entonces un día estaba viendo, caminando la iglesia, vio que en pleno medio de estacionamiento había un árbol que estaba en medio de estacionamiento. 그 나무가 있으므로 뭐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또 교회 건물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서 관리 간사를 불러가지고 나무를 자르라 그랬습니다. Entonces molestaba para estacionar los vehículos, entonces llamó y lo cortó aquel. 주일날 아침에 아, 난리가 났습니다. En ese día domingo,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야단을 합니다. 난리가 나 무슨 난리가 났습니다. Aquellos ancianos diáconos se reunieron y había tantas. 왜냐면 한 주간 동안에 그 나무가 잘려나갔는데 그 나무가 바로 자신들의 부모님들의 교회를 개척할 때 기념식수로 세우는 나무였습니다. Era aquel árbol era el al comienzo de la iglesia para edificar la iglesia y lo sembró como una memoria de abrir nuevas obras. Era un árbol tan importante simbólico para ellos.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 나무와 자기의 교회 정체성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그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Entonces al mirar ese árbol ellos pensaron sobre la historia, era un orgullo para ellos, pero un día de repente se desapareció. 그거 누가 잘랐느냐? Y entonces preguntó, ¿quién lo cortó? 관리 간사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잘라라고 해서 잘랐다고 그랬습니다. Entonces el obrero dijo que pastor me mandó a cortar.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잘렸습니다. Al día, al semana siguiente él no podía seguir, él dejó la iglesia. 역사를 모르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Un pastor no conoce bien la historia de su iglesia puede enfrentar problemas. 중요한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Porque si hay tradición importante, sí debe guardar. 좀 불편하고 또 계약할 만한 것을 우리가 계약하면서 해야 됩니다. Pero si hay cosas que debemos cambiar, también debemos saber a cambiar. 제가 중학교 정도 다닐 때도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En mi secundaria, en la iglesia, los hombres y las mujeres se sentaban separados.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는 신발 벗고 그때는 의자도 없었으니까 그냥 플로어 바닥에 그냥 부인은 이쪽 남자는 이쪽 그래 갈라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Vienen parejas y aquel entonces en Corea no tenía esas sillas y se sentaban en piso. Entonces cuando al entrar los dos separados. 옛날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일곱 살 되면 남자에다 같이 앉을 수가 없다고는 그런 철학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천을 치든지 아니면 전혀 못 보도록 기역자로 건물을 지어서 예배드렸어요. Entonces en iglesia primitiva en nuestra iglesia coreana anteriormente cuando cumplen siete años ni se podía sentarse hombres y mujeres juntos. Por eso en la iglesia también en medio se ponía algo para que no se vean las caras mujer y hombre.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서로 보지 못하고 목사님만 가운데 서 가지고 양쪽에 성도님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단이 있었습니다. Solamente los miembros podían mirarse, podían fijarse solo al pastor, nada más. 지금은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남녀 여자 같이 부부가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립니다. Hoy en día en Corea las mujeres y hombres se sientan juntos, no hay problema. 그렇게 남녀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Y porque ese tipo de tradición no es necesario hoy en día. 그러나 어느 정도의 우리의 지켜야 할 전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Pero también hay tradiciones importantes que debemos guardar.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많이 방문했는데 어떤 교회는 해안가에 있는데 예배드릴 때 수영복 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도 봤습니다. Cuando yo visité a una iglesia en Estados Unidos, esa iglesia estaba frente del mar y todos los miembros venían con traje del baño. 그래갖고 그냥 비키니에다가 수영복에다가 세레파 신고서 그냥 그 두 아, 젊은 애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튀어갖고 이러고 예배드리는 걸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Entonces los jóvenes con bikini con sandalia. Ahí atrás, así abrazados, así de esa manera, estaban participando en el culto. 바 이렇게 서럽게 하고 반쯤 누워가지고 수영복 입고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냥 해변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En traje de baño, medio acostado, abrazados, entregan servicio cuando al termina a la playa. 그 예배 드리는 자세의 전통에 너무 그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Creo que eso es demasiado. No debemos cambiar de esa 이런 manera. 전통이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Entonces había un recién casados.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신랑이 신부가 무슨 요리를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Entonces al día siguiente, novio estaba viendo qué comida está preparando su no. 햄 요리를 하는데 햄 요리를 하는데 햄을 다 이렇게 갖고 굽는 것이 아닌가 햄의 그 옆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Entonces estaba haciendo fritando el jamón, pero no jamón en completo, sino alrededor le cortaba el alrededor del jamón. 그래서 이제 신랑이 물었죠. 왜 그걸 잘라내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신부 아내에게 물었더니 자기 어머님이 항상 햄 요리할 때는 옆에 이렇게 잘라내고 요리하더라는 거예요. Entonces su esposa, su recién casados, le contestó porque mi mamá cuando preparaba siempre hacía así, le cortaba alrededor. 그래서 이 신랑이 이제 관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한번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햄 요리를 하고 햄을 굽게 되었습니다. Entonces quería saber por qué. Entonces un día visitó casa de su suegra. Entonces vio que la suegra que estaba preparando es misma comida. 그래서 이 신랑이 가만히 보니까 장모도 똑같이 햄 그 옆을 잘라내고 오븐에다 굽는 것입니다. Entonces se notó que su suegra también y misma manera como su esposa así se cortaba alrededor del jamón. 그래서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햄을 다 넣지 않고 이렇게 겉이 옆을 이렇게 잘라서 오븐에다 굽습니까? 물었습니다. Entonces pregunta por qué no pones todo, por qué lo corta alrededor. 그러니까 장모님 하는 이야기가 내 어머니가 또 이 햄 요리할 때 꼭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넣었다는 것입니다. Entonces la suegra contesta misma manera como su hija porque mi madre lo preparó de tal manera. 근데 그 장모님의 그 어머님 아직도 살아계셔. Pero su madre de su suegra aún estaba viva. 그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Entonces le preguntó a. 그랬더니 오븐이 너무 작아가지고 햄을 꼭 잘라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Y porque entonces aquel anciano le preguntó porque lo que yo tenía el sostén era muy pequeño, yo tenía que cortar el jamón. 그것이 전통이 가정의 전통이 된 겁니다. Entonces ese se convirtió en tradición en esa familia. 아 이제 오븐이 크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자르는 습관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Pero ahora no era necesario, ya tienen los grandes, pero como tradición ellos mismos sin saber por qué lo cortó. 그래서 이렇게 전통에 대해서 분명한 분석이나 어떤 효과성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면 교회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or eso hermano, en nuestra iglesia debemos estudiar bien la tradición por qué y debemos estudiar si debemos guardar o podemos cambiar.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게 되면 아주 배타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Y en número 7 es actitud exclusiva, actitud de rechazo.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사회성에 약하고 사회와 연관을 못 치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Entonces esa iglesia no hace nada para sociedad. Solamente existe en sí misma. 이런 교회는 전도하지 않죠. Esa iglesia nunca 항상 자기들에게만 관심 있고 교회밖에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Solo le interesa para ellos que están dentro, no le interesa lo que están fuera.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교회가 줄어 들어갔습니다. Entonces cada día se disminuye el número. 교회가 그래 갖고 네 명만 남았습니다. Al final se quedó solamente cuatro hermanos. 어떤 사람이 물어서 당신들은 왜 전도도 안 하고 교회가 부흥해야지 교인이 네 명 줄 때까지 여기 그냥 남아 있습니까? 물었어요. Entonces otros preguntan, ¿por qué ustedes no hacen nada? La iglesia tiene que crecer, ¿por qué ustedes se quedan así nomás? 그랬더니 그분들은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ntonces ellos, estos cuatro hermanos que quedaron dijeron, nosotros no queremos que nuestra iglesia crezca.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교회 묘지 몇 자리가 네 자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 entonces al final ellos dijeron, porque en cementerio nuestra iglesia solamente se queda cuatro nomás.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몇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Si vienen otros, nosotros quizás perdamos nuestro lugar allá. 우리 네 교인이 남았는데 네 교인이 들어갈 때 몇 자리 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Por eso nosotros no queremos que vengan porque solamente faltan para nuestro lugar nada más. 그러니까 자기 교인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교회 성장하지 Es un egocéntrico, esa iglesia nunca crece.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Qué piensan los demás de fuera?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Ellos qué está interesando?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Cuáles son necesidades?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Debemos tener interés a los demás.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고립이죠. Y en octava es aislamiento.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사회와 이와 같이 떨어져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ntonces la iglesia está apartado de la ciudad y no puede guiar a ellos. 교회가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Entonces existe la iglesia, pero existe solamente la iglesia solo. LA 가면은 여러분 이제 그 여러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각각 민족들이 모여 삽니다. Entonces en Los Ángeles viven muchas razas de las personas. 한 번은 보니까 그 흑인 지역 안에 한국 교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Entonces había una iglesia coreana en barrio de la gente negros.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흑인 지역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Entonces los coreanos vivían en afuera, pero la iglesia estaba en dentro de ese barrio. Entonces ellos venían para participar la iglesia nada más. 예배 시간 되면 한국 사람은 모여 가지고 다 들어왔으면 문 철문을 잠급니다. Entonces cuando vienen los hermanos coreanos, después se cierran la puerta. 그다음에는 예배 끝나면 그 철문을 열고 집으로 가고 맙니다. Y después cuando termina lo abre y se va directamente a su casa.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 사회에 존재하는지 그 지역에 있는 흑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Entonces la gente de ese barrio no sabe que existe una iglesia en dentro de su barrio.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Será que esa iglesia puede crecer? 부흥하지 못합니다. No.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야 되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Entonces la iglesia siempre tiene que tener relación con la sociedad. 특별히 교인들은 이와 같이 우정 전도, friendship evangelism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Entonces los miembros tienen que evangelizar siendo amigos de ellos. 여러분 이렇게 노방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서 전도하게 되면 만 명 전도해야 한 명 예수 믿을까 말까 합니다. Hermanos, nosotros repartimos el folleto entre los 10 solamente podemos ganar uno nada más. 그러나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한다고 하면 내가 잘 아는 친구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면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Pero cuando nosotros tengamos relación y evangelizamos a dos amigos nuestras, hay posibilidad es 50%. 미국의 뉴멕시코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술집에서 일하고는 여 조고모를 전도했습니다. En Nueva México, un pastor evangelizó a una empleada que trabajaba en un bar.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자기 술집의 동료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Entonces esa mujer comenzó a evangelizar a sus compañeras.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6개월 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 종업원이. Entonces aquella empleada que trabajaba en el bar, entonces recibió el día de enfrentó día de bautismo. 자기 친구들을 다 교회 초청했습니다. Entonces invitó a todos sus compañeras. 그분들은 다 처음으로 교회 나온 분들이었어요. A sus compañeros eran primera vez que estaban asistiendo a la iglesia.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우리 집에서 제가 세례 받은 축하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분들에게 전도 Entonces esa empleada dijo que en mi casa yo voy a hacer abrir una fiesta, organizar fiesta. Entonces en aquel entonces ustedes evangelicen a mis compañeros.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세례식 축하 파티에서 목사님 설교했을 때 그분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Entonces en ese momento de fiesta el pastor predicó el evangelio a ellos, sus compañeros, y todos ellos se entregaron a Jesús. 그러면 목사님이 전도한 이 술 여자분이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Entonces, después de esa evangelización, ya no podía seguir más evangelizar a otros. 왜 그랬을까요? ¿Sabes por qué? 자,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Entonces, después de bautismo y comenzó a estudiar la palabra del Señor, después se convirtió como profesor de escuela dominical. 또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Y también es un miembro de grupo coral. 교회 일에 여러 가지에 봉사합니다. Tiene muchos cargos en la iglesia. 그래서 이와 같이 불신자와의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Porque más adelante ya no tienen amigos incrédulos. Y por eso ya no podía evangelizar más a los demás.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불신자의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Entonces nosotros aquí se damos cuenta, aunque nosotros somos cristianos, debemos relacionarse seguidamente con los incrédulos. 교회에서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Sabe quién es peor? 목사님입니다. ¿Quién es peor evangelista? Líder para evangelización es pastor. 왜 그러냐면 맨날 목사만 만나니까. Porque pastor siempre encuentra solamente con los pastores. Pastor siempre encuentra con sus miembros. Porque no hay oportunidad de encontrar a los incrédulos. 또 집사님, 장로님들도 교회 봉사하고 교인들만 만나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Diáconos, ancianos también igual, porque siempre su vida está alrededor de la iglesia. 제일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Sabes quién puede evangelizar? ¿Quién tiene más posibilidad para evangelizar incrédulos? Aquellos recién convertidos que hoy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Porque él aún tiene muchos amigos incrédulos.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Cuando nosotros no evangelizamos, la iglesia no crece. 불신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Si no tienen amigos incrédulos, no hay manera de evangelizar. 교회가 사회에서 분리되고 고립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Cuando la iglesia está aislado de la sociedad, no hay manera de evangelizar. 그럼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Eso nosotros debemos entrar en la sociedad y encontrar y tener relación con aquellos incrédulos.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 불가능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Punto 9 es pensamiento de imposibilidad.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교회 부흥은 어렵습니다. Si uno piensa que no puedo, si es imposible.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 5,000명만 이제 이렇게 먹이신 사실이 나옵니다. Nosotros sabemos en Juan capítulo 6 versículo 5 que Dios alimentó a los 5000. 네,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En aquel entonces nosotros sabemos que ustedes que alimenten Jesús mismo le ordenó. Entonces, Filipo dijo que ¿cómo? 물건이 있어도 그 먼 데 가서 사올 수도 없고 그렇게 준비할 수도 없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stamos en lejos de la ciudad y nosotros no tenemos dinero, es imposible.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먹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Pero Andrea dijo que conociendo a Jesucristo sí es posible.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ntonces mentalidad positiva es importante. 제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 미시간에서 제가 이제 LA로 자동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Entonces en Estados Unidos yo para abrir una nueva obra yo tenía que viajar esta ciudad para otro. 교회 개척하는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그런 근심 걱정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Entonces al principio tenía preocupación porque no conocía a nadie.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pero yo tenía la f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칼빈 신학교 미시간으로 보냈을까? Entonces, ¿por qué Dios me mandó en Universidad Calvino en Michigan?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 ¿Por qué Dios me levantó como pastor?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ntonces, ¿por qué? Porque hay ovejas que debo cuidar. 그래서 내가 이제 LA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들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나를 붙여 줄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Entonces yo tenía fe que si Dios me manda a Los Ángeles porque ahí existe ovejas que me necesita. Dios me va a enviar. 몇 달이 지나면 몇 명이 될 것이고 또 양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Entonces pasando el tiempo me va a enviar cada día más. Entonces yo tenía una pensamiento positiva.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Entonces con convicción yo me dediqué fuertemente. Ahí yo podía tener un crecimiento de la iglesia. Entonces deja pensamientos negativos atrás. Entonces tenga en mentalidad que todo es posible con el Señor Jesucristo. Si Dios quiere, nuestra iglesia puede crecer. 그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분주함입니다. Y número 10 es estar siempre ocupado. 너무너무 분주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Si un pastor siempre está ocupado, la iglesia no crece. 분주하다는 말은 이제 목적 없이 또는 어떤 그 사역의 철학 없이 동분서주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Aquí el significado siempre estar ocupado significa tiene hace mucho trabajo sin fin, sin propósito. 너무 목회자가 목회한다고 분주하게 동분서주한다고 교회가 붕하는 것은 아닙니다. Hermano, la iglesia no crece porque pastor solamente trabaja mucho. 그래서 항상 언제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목회를 해야 됩니다. Entonces un pastor tiene que tener siempre una estrategia.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때에 분명한 그 어떤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Entonces Jesucristo también durante 3 años de ministerio, Jesucristo tenía ciertas estrategias.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Entonces, ¿cuál es el propósito de la iglesia? 목회자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Cuál es cosas primordial que debo hacer como pastor? 그다음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Entonces, ¿cuál es el propósito de existencia de mi iglesia de esta barrio? 그런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사역 계획을 세우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Entonces, teniendo en cuenta con el plan, nosotros debemos seguir a trabajar. 그다음 열한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목적 없이 목회하는 것은 교회 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Y como es algo similar, pero número 11, falta de meta, es una iglesia que sin meta tampoco crece. 근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Hay que tener planes. 계획 없이 목회하는 것은 실패하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Si un pastor ministra con sin plan es como si fuera un camino hacia el fracaso. 반드시 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연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Uno tiene que tener ciertas planeamiento anual. 이 계획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Porque si uno no planea, uno puede surgir de repente las cosas. 그래서 이제 목회 철학과 방법론을 가지고서 계획적인 목회를 해야 됩니다. Entonces uno que tiene tener ciertas metodología en su ministerio.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Por eso a veces los pastores tienen que pasar el tiempo solos. 기도원이나 또는 수양원에 가가지고서 한 달 어떤 사역의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Entonces en ciertos tiempos quizás yéndole un monte de oración y en medio de meditación tiene que planear. 그래서 이제 만약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내년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리고 매월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Y por ejemplo, y para el plan del próximo año, ¿cuál será nuestro propósito de siguiente año? Entonces, cada mes, ¿cuál será nuestro tema de oración? ¿Y en qué tema de predicación debo predicar durante el año? Así debe planear. LA에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분은 계획적인 목회를 못 했습니다. Entonces en Los Ángeles yo tengo mi amigo pastor, pero ese pastor no sabía planear. 그래서 뭐 세미나에도 가고 무슨 컨퍼런스도 참석하는데 그때 가서 자기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즉시 와서 적용했습니다. Entonces él asistía a muchos seminarios y conferencias, pero cada conferencia cuando él siente algo y cambiaba cada momento y cada situación.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아 교회가 박수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박수 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송하게 합니다. Entonces de repente un seminarista dice que es necesario los hermanos en el medio del culto hay que aplaudir y hay que orar fuerte. Entonces regresando a su iglesia y pidió que aplaudiera y que orara en fuerte. 그다음에 제자 또 이제 세미나에 가고 제자 훈련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 돌아오자마자 이제 또 제자 훈련을 가지고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Y de repente otro seminarista y dice que formar líderes es importante, discipulado. Entonces, al regresar, él comienza a planear a educación para los líderes.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Entonces, los miembros se confundieron. Cada vez cuando participa un seminario, viene y pide otras cosas cada vez. 언제는 목사님이 나가서 먼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갑시다. 노방진도 데리고 나갑니다. Entonces, de repente viene la evangelización es importante. Vamos a salir afuera. Se llevan todo afuera. 어떤 때는 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전도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저렇게 기도합시다. 저 기도하자고 또 주장합니다. Después de poco tiempo, de repente viene antes de evangelización, oración es importante. Ahora no vamos a salir. Nosotros dedicaremos en la oración. 아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공부합시다.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Entonces, después de poco, otra vez dice que en oración y evangelización es importante, pero conocer la palabra es importante. Ahora nosotros dedicaremos estudio bíblico.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 계획 없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다 교인들이 다 떠나가지고 목사님도 결국은 목회를 중단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Al final esos miembros confundieron, después se fueron todos. Al final ese pastor también se fue de la iglesia. 여러분 계획을 세운 목회를 하십시오. Hermanos, es necesario planear para el ministerio de la iglesia. 교회 어떤 사역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Entonces usted tiene que tener un propósito de la iglesia. 거기에 대한 가능한 방법론을 구상해 보십시오. También tiene que estudiar la manera para cumplir ese propósito.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Y entonces y después cuando oran, entonces Dios le va a dar sabiduría. 그 다음에 열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El número 12 es orgullo.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Por qué la iglesia no crece? 목사님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Porque quizás el pastor es orgulloso.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Y sobresalta delante de los miembros.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을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Entonces ahí dice primer Pedro 5 capítulo 5 versículo 5 Dios resiste a los soberbios y da gracia a los humildes.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Entonces, ¿cómo los pastores nosotros podemos ser humildes?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Si nosotros confiamos y dependemos a Dios, podemos ser humildes. 하나님께 사역을 전적으로 맡길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Entonces, nosotros dejamos nuestra autoridad a nuestro Dios, podemos ser humildes. 나는 능력도, 나는 어떤 그 재능도,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잘 목양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Y debemos pedir al Señor, yo no tengo fuerza, no tengo poder, sabiduría, pero si tú me haces, si tú me bendices, yo puedo. 제가 지난 전전 시간에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30분 동안 개인적으로 면담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n seminario anteriores yo dije que yo tuve un encuentro personal con el pastor Dr. Yonggi Jo. 저하고 한 1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살 정도 차이. Él es 16 años mayor que yo. 예,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고 난 좀 비교적 젊으니까 대화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Entonces él es más anciano que yo. Entonces yo le pedí, señor pastor, ore por mí. 그때 세들백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도 같이 저하고 동행하고 있었어요. Entonces aquel pastor Rigoren de Cedelbeck, iglesia de Cedelbeck, él también estaba junto conmigo. 그런데 조 목사님께서 그 미국 목사님에게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셨어요. Entonces pastor Yonggi Jo y impuso la mano en aquel pastor americano Rigoren. 그런데 저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지 않고 이 어깨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 주었어요. Pero el pastor Yonggi Jo en mi cabeza no impuso su mano, solamente me puso la mano en mi espalda. Ahí oró. 학교의 총장이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Quizás yo soy un director de universidad teológico, por eso él me respetó. 제가 por... 거기서 상당한 감동을 받았어요. Entonces a mí me dio muchas enseñanzas en ese momento. 얼마든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Entonces él me mostró la humildad porque él podía poner la mano, pero él me respetó, por eso me puso la solamente la mano en la espalda. 그래서 조목사님이 사용되고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저는 그의 겸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Entonces uno de los éxitos de Pastor Dr. Yonggi Cho es él es muy humilde. 그다음에 이제 한국 서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Y en la iglesia coreana también hay iglesia más grande entre todos los iglesias presbiteriana. 아마 한 5-6만 명 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Tiene miembro o 60,000 miembros. 제가 이제 박사 논문 가운데 그 김사만 목사님의 기도 철학에 대해서 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El pastor se llama Pastor Kim, entonces yo estudié sobre su oración. 그래서 새벽에 한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en día de madrugada yo tuve encuentro con él. 그랬더니 새벽에 벌써 목사님 이 상담하기 위해서 한 15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Pero aunque era madrugada, había más o menos 15 o 16 hermanos estaba esperando para hablar con el pastor Kim. 그랬더니 제가 이제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교수인데 목사님 그 기도 철학에 대해서 제 논문에 썼는데 책도 하나 드리고 목사님 잠깐 면담하고 얼굴만 뵙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Entonces yo dije, yo soy profesor de Universidad Calvino y entonces yo vine desde Estados Unidos. Yo quiero tener un encuentro con usted en breve.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두르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었어요. De repente pastor mismo me salió y me invitó y vamos a desayunar juntos.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Es el mi primer encuentro con el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저는 다른 교회 또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Entonces yo tuve entrevista con él y nosotros conversamos sobre la oración y yo me salí de su oficina.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아침 새벽에 주일날 바쁜데도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환송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따라 나가고 그 큰 교회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가. Pero aquel entonces había muchos hermanos que todavía estaban esperando, pero ese pastor Kim hasta afuera, es una iglesia bien grande y lleva tiempo para salir afuera, hasta afuera me acompañó y era el día domingo, no tenía tiempo, pero él me acompañó hasta afuera.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그렇게 주일 아침에 바쁘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겸손하게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현관까지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저에게 이 교통비로 쓰라고 50만 원까지 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Y también ese pastor que es de pastor de iglesia más grande entre toda la denominación de presbiteriana, pero yo soy como un visita que vino fuera del país, por eso él me respetó, demostró humildad y hasta me entregó $500 para que yo pueda utilizar para algo útil. 저는 거기서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Entonces ahí yo sentí muchas cosas.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뭐 그 사례금도 아니고 전 설교도 안 했는데 교통비라고 쓰라고 그렇게 봉투까지 준 거 상당한 저에게 감동을 준 일이었어요. Aunque yo no era nadie, pero aquel pastor doctor pastor Kim me mostró con gran respeto, con humildemente, ahí yo podía ver su éxito.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교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Muchos piensan que el pastor de iglesia, mega iglesia, ellos son orgullosos, pero hermanos, no son todos así. Aquellos iglesias, los pastores, normalmente son muy humildes personalmente. Porque yo pienso que ellos podían tener gran éxito porque ellos eran humildes ante todo. 교회 목사님들이 교만한 걸 많이 보았습니다. ¿Saben? Aquellas iglesias pequeñas, los pastores son más orgullosos. 교만은 교회 성장을 방해합니다. Hermanos, orgulloso dificulta el crecimiento.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Porque Dios da gracias a los humildes. 겸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교회 부흥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Cuando nosotros somos humildes, Dios nos va a dar con gran crecimiento de la iglesia. 자, 그럼 교회 성장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Entonces, ¿dónde viene ese poder de crecimiento?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o creo que en este mundo existe dos clases de la iglesia. 하나는 좀 전통적인 교회, 하나는 비전통적인 교회. Uno es tradicional, otro no tradicional. 또 하나는 좀 교단이 속한 교회, 하나는 독립적인 교회. Y otro es de denominacional, otro interdenominacional.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Eso no es tan importante. 전통적이라도 비정통적이라도 뭐 교단 독자적인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딱 두 가지인데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둘밖에 없습니다. Pero esas cosas no importa si es de tradicional o no, es de independiente o de denominacional. No, lo importante es que iglesias que tienen vida, iglesias que no tienen vida.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Entonces Mateo 28 hay gran mandamiento del Señor.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 내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Y haced discípulos bautizándolos.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se es el mandamiento para crecimiento de la iglesia. 그래서 이러한 교회 성장 원동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Entonces aquí nosotros debemos saber cuál es aquel poder de crecimiento. Eso es lo que debemos saber. 원동력의 첫째가 비전입니다. Y primeramente ese poder es visión. 그래서 이 비전은 성장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Entonces visión es todas las características comunes a aquellas iglesias que experimentan grandes avivamientos. Aquellos que tienen visión están edificando la iglesia. 그럼 비전이 무엇일까요? Entonces, ¿qué es la, una visión?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잘 아시죠? Entonces, ustedes ya saben bien palabra de Hebreo 11.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Dice que la fe, la certeza de lo que se espera, la convicción de lo que no se ve. 이 믿음을 저는 비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Aquí en la palabra fe, yo quiero cambiar con la palabra visión.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곧 비전인 것입니다. Entonces, ¿qué es la fe? La fe es visión.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체가 있기 전에 또는 어떤 것이 되어지기 전에 미리 보는 것이 ¿Qué es visión? Visión es que ver aquellas cosas que todavía no ha acontecido.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주시는 비전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Entonces para hacer la voluntad del Señor, para extender el reino de Dios, aquellas cosas que ve anticipadamente antes de surgir. 그럼 왜 이 비전이 중요할까요? ¿Por qué es tan importante visión?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래. 백성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orque sin visión hay perecimiento.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 아주 재미없는 교회가 됩니다. Imagínese una iglesia sin visión, es aburrido.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비전을 목회자가 제시해야 됩니다. Entonces, ¿quién puede darle mostrar visión? Pastores.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Qué debe ser esa visión? Es ganar almas.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Y edificar líderes.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Y servir la ciudad. 그런 비전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Y debemos mostrar cada vez esa visión. 그래서 이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Entonces nosotros debemos pensar de dónde viene esa visión. 여러분 비전은 반드시 봄으로 옵니다. Hermanos, visión siempre podemos tener algo que vemos.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이제 안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Entonces la vista espiritual.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Entonces a veces Dios nos muestra algo espiritualmente.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No es mi visión, visión de Dios.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Visión no es que nosotros debemos inventar, sino que Dios, que da Dios.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Que Dios nos muestra. 저는 오순절 교회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Aunque no soy pentecostal, pero yo sé que sobre bendición de Espíritu Santo. 저는 물론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은 저는 중학교 때 벌써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Desde mi adolescencia yo recibí el Espíritu Santo y con el fuego yo podía seguir.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Yo como convencí a muchos mis amigos. 또 내가 전도하면 그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Y ellos aceptó mi palabra y ellos vino la iglesia. 군대에 가서 제가 3년 6개월을 갔다가 이제 국가에서 내가 군대로 봉사했습니다. En militar durante 3 años y medio yo estuve en militar. 그때 마침 북한에서 이 간첩단이 내려왔을 때인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제시 훈련부터 하는데 그때는 총소는 사격술부터 배웠습니다. Entonces aquel entonces en Norcorea enviaron muchos espías y cuando yo entré al servicio militar lo que primero aprendí es disparar. 그래 가지고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강우리가 힘들었습니다. Entonces al principio era tan cansado, tan pesado.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훈련 받는 우리 이 전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너 예수 믿으면 힘 생긴다고 제가 많이 전도했어요. Entonces mis compañeros se murieron por cansancio. Entonces ahí yo les dije, si tú crees en Jesucristo, tendrá fuerza.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Entonces aquel amigo que yo convertí al final él fue convertido como un pastor de iglesia asamblea de Dios.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그 영적인 은사를 주어서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Por eso Dios me dio muchos dones y con visión yo podía seguir el ministerio.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후반부를 말씀드렸습니다. Entonces en este seminario yo le dije causa por qué la iglesia no crece. Yo dije algunas causas.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교회 성장의 원동력 비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tonces en otra clase voy a seguir sobre el poder de la visión y junto con ustedes.